한국어 책방 라디오 5층인데 603호? 안녕하세요. 스페인 책방 라디오 5층인데 603호 진행을 맡은 스페인 책방의 모든 것 에바입니다. 와. 옆에는 책방을 같이 운영하는 다미안이 앉아 있어요. 다미안도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책방 바지. 별로 하는 일 없이 어쩌다 한번 앉아 있는 정도. 가끔 앉아 있는 다미안입니다. 와. 저희가 뜬금없진 않지만 팟캐스트를 녹음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우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어쩌다가 지금 녹음을 하게 됐나요? 사실은 책방 하기 전부터 우리는 팟캐스트나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우리끼리 했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 너네 해봐라 이렇게 한 적은 꽤 있었잖아요. 그게 너네 해봐라 아니고 다미안이 말을 잘하니까 다미안 팟캐스트 해보라고 막 그런 적이 많았지.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던 때가 있었죠. 말을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안 하는 말을 어쩌다 한다라는 정도인 건데 막상 하려면 저는 제가 이제 녹음을 많이 해봤으니까 딴 일 하느라고 그래서 목소리도 나쁘고 발음도 나쁘고 이거 좋지 않을 텐데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 팟캐스트든 뭐 유튜브든 한다면 뭘 가지고 해야 되지? 무슨 얘기로 해야 오랫동안 뭐 금방 소재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면서 할 수 있지 했는데 그게 마땅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기획하다가 멈추고 기획하다가 멈추고 이래서 한 2년 넘게 그냥 생각만 맞아요. 어렴풋이 갖고 있고 안 했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생각날 때마다 둘이 앉아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얘기만 지금 몇 년 하다가 녹음은 뭐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게스트는 누구 부르자. 맞아 맞아. 누구랑 불러서 앉혀놓으면 재밌겠다. 맞아. 이런 건 있는데 딱히 명확한 어쨌든 이 팟캐스트가 뭐 하는 팟캐스트다. 주제가 큰 주제가 뭐다라든지 이게 안 잡혀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사실 책방 일이 여러분 생각보다 한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도 없고 사실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이제 올해 참 그쵸, 올해는 올해가 멈춰 있었잖아요. 모두가 그래서 시간이 예전보다 조금 그나마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럼 이때다. 어차피 책방에 손님도 많이 안 오니까 이때다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올해 진짜 많이 했어요. 그죠? 네. 그랬는데 유튜브는 사실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제 얼굴을 오픈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거야 오시는 분들은 매번 보시는 거니까 사실 그래도 너무 그렇죠. 얼굴이 까지면 없지만. 얼굴 까지면 연신내 시장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우리 이제 일상생활이 너무 이제 파괴되니까 너무 그렇게 우리 얼굴은 알리고 싶지 않고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제일 큰 장벽은 편집이었어요. 유튜브 촬영해가지고 편집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자막도 넣어야 되고 효과 주고 어쩌고 막 또 일단 다루는 파일 크기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지. 하도 용량이 남아도는 컴퓨터가 우리한테 있지도 않고 그럼 계속 그걸 관리하면서 계속 또 편집하면서 해야 그쵸. 되는데 시간이든 뭐 자원이든 시간이 없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음성은 이제 다미안이 예전부터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편집을 빠르게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전직 녹음실 기사였고요. 자막 같은 거 안 달아도 되고 하기 때문에 팟캐스트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건 팟캐스트니까 그래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따단. 그런데 그걸 그러면 무엇으로 팟캐스트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한 거죠? 무엇이라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가장 큰 게 책방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누구? 스페인 책방. 우리가 누구? 그렇죠. 그냥 우리가 스페인 책방이니까 스페인 책방 팟캐스트를 하는 게 가장 당연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방 이름 지을 때랑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에바가 스페인을 좋아하고 스페인 책방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럼 스페인 책방 하자. 그냥 그렇게 해야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걸 하겠다 싶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스페인 책방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스페인 책방으로 팟캐스트를 해야겠다. 우리가 얘기할 거리가 제일 많고 우리 삶의 지금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책방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요? 네, 책방이 5층인데 603호이기 때문이죠. 심플하고요. 너무 심플하죠. 아, 이름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뭐 책방 지을 때도 책방 이름 지을 때도 그랬지만 멋있는 이름을 사실 붙이고 싶죠. 우리도. 그렇죠. 능력이 되면. 네. 우리는 근데 뭘 할 때든 항상 이름 짓는 게 어려워요. 어, 행사 이름 짓기, 책 제목 짓기. 책 제목 짓기 그런 거 저희가 너무 네. 못해가지고 그냥 항상 전공법. 제일 심플하고 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에바의 그 스페인 사진집 시리즈도 스페인 필름이잖아요. 그렇죠. 스페인에서 찍어온 필름 사진으로 만드니까 책방도 스페인 책방.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팟캐스트도 그냥 뭐 스페인 책방 라디오 정도의 그냥 부제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책방을 가장 요약해서 잘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이랄까 또는 가장 재밌는 뭐 한마디랄까 했던 게 우리가 착 열면서부터 물론 처음에는 5층인데 601호였죠. 그렇죠. 한 1년 좀 안 되게 5층인데 601호에 있다가 이제 603호로 옮겨가지고 지금은 이제 5층인데 603호니까 이게 약간 우리가 있는 동네 그 중구 충무로 그 동네의 어떤 특징이랄까 그런 분위기 같은 걸 좀 나타내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603호니까 가끔 6층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단 말이에요. 또 그분들... 왔다 가놓고도 블로그에다가 6층까지 올라가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다 보고 있거든요. 댓글 달아가지고 손님 사실은 5층이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참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뭔가 한 번 더 각인을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 자체가 그냥 좀 귀여운 느낌도 있고 네. 해가지고 이거를 이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약간 뭐라고 하죠? 파일럿? 그런 것처럼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냥 아무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 책방 팟캐스트지만 책방에서 녹음하지 않고 우리 집에서 한다. 홈레코딩 시스템을 네. 지금 만들어 놔가지고요. 지금 이 모양을 영상으로 찍으면 굉장히 초라한데. 진짜 집에서 입으로 딱 입고 그냥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마이크만 지금 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뭐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걸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까 봐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스페인 책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책방과 함께 책 만드는 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 만드는 출판사 이름은 살리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책 만드는 일을 먼저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 둘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지금 몇 개지? 계정이 엄청 많죠. 네. 제일 처음에 이제 살리다 출판사 계정을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마 제가 개인 작업 스페인에서 찍은 필름 사진으로 책을 만드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 필름 사진을 모아놓은 계정이 있어요. 스페인 그렇죠. 필름 계정이 스페인 있고 스페인 필름 계정이 있고 스페인 필름이 아닌 사진 계정이 있잖아 또 그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계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케이. 스페인 필름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이안 계정을 먼저 만들었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책방 열기 전이었죠. 그때는 그 외주 교정 교열이라든지 편집 뭐 출판 대행 이쪽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별도 이름이 하나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살리다의 자회사로서 꼰띠고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냥 꼰띠고보다 다미안 저의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그냥 그쵸. 계정을 다미안 언더바 꼰띠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쓰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스페인 책방 그쵸, 계정을 만들었죠. 책방을 만들었죠. 공식적인 건 요거 네 개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커플로서 같이 다니고 같이 책 만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뭐 사람들이 뭐 살리다 커플이라고 부르다가 우리가 혼인 신고를 하고 파티를 했기 때문에 살리다 부부로 부르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외주 교정 교열을 하면서 이제 꼰띠고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뭐 유지하고 거기다가 이것저것 올리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우리 에리카 박 선생님 저는 이제 꼰띠 선생님 이렇게 부르시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가 책방 열면서 이제는 우리가 스페인 책방 부부라는 식으로 이제 불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각각의 이제 우리는 달리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책을 만들 때는 저는 주로 이미지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책 만들 때 그 프로그램 다루는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고 다미안이 예전에 출판사에서 일도 했었고 전공도 그쪽이고 해서 교정 교열이나 이런 쪽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미아는 외부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얘기 좀 해주세요. 뭐 교정 교열도 하고 음악도 하고 다양하게 한다. 자랑을 해줘야 또 이제 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스페인 책방 부부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스페인 책방은 에바가 전적으로 운영하고 제가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저녁쯤 되면 늦지막이 이렇게 출근이랄까 출근일합시고 해서 조금 앉아 있다가 뭐 워크숍 한다 그러면 자리 비켜주고 커피나 충내다가 또는 가끔 일하는 거 방해하고 택배 내려놓고 정도의 일을 하고 또는 이제 퇴근 시간 다가오면 설거지. 특히 퇴근 시간 한 5분 전에 설거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에바에게 아, 집에 갈 시간 됐다라고 딱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야 칼퇴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사장님이 그 외출 중일 때 제가 책방을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통 손님들이 와가지고 책 가격이나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저 잘 모르고요. 또는 뭐 이 책 딱 사가는 분들께 뭐 이거 사은품으로 드려야 된다 이런 걸 제가 모르고 있다가 못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적이 몇 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방에 보면 책이 다 팔렸는데 사은품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그런 제가 제급한 거죠. 그런 거. 책방에서는 전 주로 그냥 뭐 별일 안 하고 있다가 제가 글쓰기 워크샵, 그렇죠? 제가 직접 진행하는 워크샵 같은 게 있으면 홈레코딩이나 글쓰기 관련한 건 그런 건 제가 하는데 그 외에는 저는 그냥 따로 일하는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되죠. 보통은 독립출판이나 뭐 1인 출판사, 작은 출판사들에서 이제 새 책을 내는데 편집이나 교정 교열을 맡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의 작업을 받아서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뭐 게임 음악이나 뭐 어디 시그널 이나 아니면 영어 교재 같은 거에 들어가는 MP3나 CD에 들어가는 레코딩들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녹음이나 편집 이런 걸 예전에 녹음실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이래서 뭐 소리에 관한 거 아니면 텍스트에 관한 거 그런 걸 가지고 주로 일을 하고 있고 책방에서도 공연이 있거나 하면은 뭐 마이크를 설치하거나 녹음하거나 그런 기술 담당이랄까 그런 걸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정 교열이나 뭐 사운드 관련해서 작업을 맡길 사람이 필요하다 하시면 다미안을 찾아주시고요. 네, 좀 먼저 들으신 이제 시그널 음악도 제가 만들었고요. 아, 그래. 음악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를 하겠다 결정을 하고 이제 시그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필요하죠. 그래서, 저작권이 그쵸, 있으니까 남의 것을 수도 없고. 그럼요. 근데 이제 스페인 책방의 팟캐스트니까 좀 밝은 걸 해야겠다 하길래 제가 이제 예전부터 라카사솔이라는 스페인 그 뮤지션을 되게 많이 들었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 그거 좋다 그러더니 이렇게 밝은 음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제 머릿속에 딱 남아 딱 인상이 남은 라카사솔의 음악의 이미지가 딱 이런 스타일 이 정도 맞아요. 템포 이런 코드 진행이었기 때문에 딱 이런 걸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막 여기 갑자기 팟캐스트 시그널로 막 플라멩코를 쓸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무 또 막 이렇게 뭐랄까 마이너하고 막 좀 단조에 의해 좀 우울한 느낌의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경쾌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보통 에바가 좀 차분하고 좀 그런 저만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가 둘 다 약간 그렇게 하긴, 방방 뜨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이 음악을 듣고 제가 너무 걱정을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오프닝 음악이 이렇게 발랄한데 내가 거기서 안녕하세요 스페인 책 이럴 수가 없잖아. 텐션을 어떻게 내가 저 음악에 맞춰야 되냐 이 얘기를 한참 했죠. 근데 뭐 평소에 책방에서 손님들 맞이할 때보다는 조금 텐션을 올려서 녹음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쵸. 지금 정도로 유지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럼요. 네. 그냥 이대로 한번 써보려고요. 노래 좋아요. 잘 만들었어요. 네. 칭찬해.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소개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볼 건데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이제 우리 책방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뭘까? 제일 궁금한 게 뭘까? 그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첫 시간이니까. 그리고 저희 책방을 와보신 분도 계시고 뭐 단골 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지만 아예 모르는 분들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첫 시간은 그 우리 책방 그리고 우리를 소개하는 데 시간을 좀 써볼까 해요. 저 소리 들어가나요? 게스트가 출연했었다. 아들. 말 안 해 또. 초대 소대손님. 그래서 이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터뷰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뭐 신문에도 하고 온라인 콘텐츠도 하고 뭐 또 뭐 있었죠? TV에도 나간 적이 있고요. TV도 있고 잡지도 있고 저희는 일단 요청이 오면 웬만하면 다 하거든요. 네, 웬만하면 다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너무 매번 반복인 거예요. 진짜 똑같은 질문, 완전히 똑같을 때도 있어. 맞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반복, 이렇게 질문이 반복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게 제일 궁금하기 때문인 거니까. 그렇죠. 비슷한 질문들을 책방에 오신 손님들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들을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처음 물어보시는 거. 왜 스페인 책방인가요? 따단. 네, 왜 스페인 책방인가요, 사장님? 저는 이 질문 들을 때마다 사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약간 왜냐면 그냥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를 뭐 멋있게 포장을 하기도 그렇고 뭐 그래서 그냥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그 에바가 책방을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말할 때만 해도 이런 우리가 이제 책을 만들고 독립책방 이런 조그만 서점들을 다니다 보니까 에바도 이런 걸 하고 싶은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책방을 열면은 뭐 이런 걸 할 거야 이런 책을 놓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라고 에바가 얘기하는 걸 자꾸 들어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생각하는 그때까지 이렇게 흔히 다니던 일반적인 독립 서점들과 좀 다르더라고요. 즉, 에바는 책방에서 스페인 덕질을 하고 싶은 거구나, 스페인 덕후인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여기다가 이렇게 투영하고 싶은 거구나, 펼쳐놓고 싶은 거구나라는 느낌이 드니까 에바가 하는 책방이고 스페인 덕후의 책방이어서 스페인 관련한 물건이 많다면 그렇다면 우리 이름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고 아이덴티티를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스페인 책방이라고 딱 지어버리고 스페인이라는 거를 되게 전면에 내세우는 게 가장 단순하고 심플하고 좋겠다. 그렇죠. 직관적이고 그러겠다 싶어가지고 스페인 책방 어때? 이름부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근데 사실 멋있는 이름 짓고 싶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멋있는 이름이라고 지어놨다가 몇 년 후에 그죠?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로 유행을 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을 지어놨고 이름 그대로 스페인 관련, 스페인과 중남미, 그러니까 스페인 어권 나라들과 관련된 콘텐츠가 있는 책방이에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제 어떻게 독립 책방을 시작하게 됐냐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저는 그냥 연애를 시작했더니 애인이 책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에바를 만나기 전에는 저는 뭐 스페인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세계사 시간에나 언급이 되던 이름으로 알고 있고 옛날에 깡패였구나 스페인이 정도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월드컵 때 스페인이 축구를 잘하는구나 정도로 알고 있지 실제로 유럽 지도를 보면 스페인이 어딘지 딱 짚을 수 없는 정도로 전 스페인에 관심이 없고 무지했거든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스페인을 너무 좋아해서 페이스북에 들어갔는데 막 스페인 사진이 막 도배가 되어 있고 막 네이버 블로그도 그랬었고 하니까 스페인을 그냥 좋아한다던 게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중증이구나 했는데 얼마 있다가 그거를 이제 책으로 내고 싶다고 하면서 뭘 배우러 다니고 하더라고요. 제가 스페인에서 찍어온 사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책으로 이렇게 엮고 싶었는데 뭐 출판사에 사실 그것도 보내봤어. 근데 거절 메일도 받고 뭐 답장이 안 오기도 하고 뭐 그러던 차에 이제 독립 출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해방촌에 있는 우리 독립출판계의 시조새 스토리지 북앤필름에서 워크숍을 듣고 처음으로 책을 만들었죠. 그게 2016년 겨울이었어요. 그렇죠. 가을 겨울 늦가 요즘 겨울에 나왔어요 책이.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직 출판사에 다니고 있을 때였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디자인을 설치해주고 뭐 간단한 사용법을 알려주고, 사용법을 알려준다는 게 제가 뭐 인디자인 기능을 알려주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편집자로서 쓰는 기능, 파일을 열고 뭐 페이지를 이동하고 또는 뭐 그 마스터를 만들고 정도의 간단한 기능, 텍스트를 어떻게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거를 얘기해 줬었고, 그 이후는 어차피 에바가 원래 뭐 다른 툴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을 금방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에바에게 인디자인을 설치해 줬다. 그렇죠. 정도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책을 내게 되면 아마 ISBN이라는 걸 받을 수 있고 뭐 그걸 받으면 국립 도서관에 납본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내가 작가로 나온다. 기분이 좋다. 그러므로 또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대박 작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 ISBN은 받아놓자. 뭐 아직까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럴 것이므로 출판 등록도 하자. 네. 그래서 그때 아예 다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느리지만 책을 만들고 있고요. 책을 만들고 나서 이제 독립 책방이라는 곳들에 이제 메일을 보내서 컨택을 하고, 서울에 있는 책방은 웬만하면 직접 다 가서 입고를 했어요. 그래서 책방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재밌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너무 좋고, 계속 가다 보니까 나도 이런 거 나중에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되게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방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책을 내고 책방을 다니다 보니 나도 책방이 하고 싶어졌다. 테마가 너무 분명하게 스페인이다 보니까 이제 왜 스페인을 좋아하게 됐냐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스페인은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뭐 스페인이 왜 좋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시작은 가우디였거든요. 그리고 시작은 책이었어요. 되게 운명 같게. 제가 살던 옛날에 살던 동네에 되게 큰 서점이, 그 동네에서 큰 서점이 하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커봤자 서울에 있는 정말 동네 서점만 하거든요. 거기에 갔다가 진짜 우연히 가우디 책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한 거지. 이런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그거에 반해서 이제 가우디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르셀로나가 좋아지고, 바르셀로나를 좋아하다 보니 스페인을 좋아하게 됐고요. 그렇게 계속 이제 혼자 좋아하면서 마음을 키우다가 다 커서 한 서른 살쯤에 스페인에 직접 갔어요, 처음. 그랬는데 갔는데 이게 사람마다 자기랑 잘 맞는 도시나 나라 같은 게 있다고 하잖아요. 뭐 자기 성향이나 이런 게 맞을 수도 있고, 뭐 기온이나 이런 게 좋을 수도 있고, 기후나. 근데 저는 갔는데 그때도 스페인만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도 스페인이 유독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예전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더 좋았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상상만으로 좋아하고 가면 실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나는 여기 살아야겠다. 여기가 내 나라다. 그래서 뭐 더 좋아하게 됐죠, 그 이후로. 그런 얘기도 많이 듣죠. 또 그 질문 있잖아요. 아, 사장님 그 스페인 살다 오셨어요? 아,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그 얘기 어제도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살다 오지 못했고요. 당연히는 아니고 살다 오지 못했고요. 한두 달씩 살다 왔다고 말할 수 있죠. 제일 길게 있었던 건 한 두 달 반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살러 가고 싶어요. 지금도 사실 장래 희망은 스페인에 사는 사람이고요. 살러 가고 싶은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정을 붙이고 살기 위해서 내가 스페인에 살러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사는 곳을 스페인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책방을 더 약간 예쁘게 정성 들여서 꾸리고 있습니다. 책방을 언젠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날짜를 잡진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뭐 6개월 후에 하겠다, 뭐 어느 동네에다 하겠다 이런 게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에버가 책 워크샵을 듣고 책을 냈고, 그게 2016년 12월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2017년인가 언젠가 해서 이제 2017년 초였나 보다. 그래서 저한테 그 책방 만들기 워크샵을 들으라고 끊어주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스토리지 북앤필름에서. 맞아요. 그래서 책방을 만드는, 사실 저는 그때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에바가 책을 내나 보다 정도였고, 저도 뭐 나는 책을 내고 싶어, 난 책 내는 사람이 될 거야, 또는 책방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없었으니까. 근데 에바가 언젠가 하고 싶다고 하면서 책방 워크샵에 본인이 못 가니까 저를 대신 집어넣었죠. 그렇죠. 알아두면 좋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책방 워크샵을 제가 듣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저는 그때 막연하게 언젠가 했으면 좋겠다, 언젠가 할 수도 있겠지, 뭐 빠르면 5년 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바로 금방 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로 생각하진 않았으니까. 그랬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빨리 열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동네도 지금 충무로에 와 있는데 이제 옆 동네가 되게 힙하다고 하잖아요. 을지로가 요새 너무 힙지로 떠가지고 뭐 힙지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힙한 동네에 오셨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동네를 저희가 딱히 그게 고민해서 생각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 을지로가 힙한데 글로 가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저희는 그 힙한 동네랑 좀 떨어져 있어요. 한 블럭 정도, 한 몇 블럭 정도 떨어져 있고, 굉장히 그래서 조용한 곳에 있고요. 그러면 왜 여기를 오게 됐느냐? 처음에는 우리가 책방을 언젠가 하고 싶다라는 것만 품고 있고, 2017년에는 우선 혼인신고하고 신혼여행이랄까,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 갔다 오고 하니까 그게 벌써 이제 7월 말이었고 갔다 온 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 마켓 같은 데 나가기 시작했고, 그랬다가 거기서 알게 된 인연들 덕분에 이제 그 홍대에 있는 경의선 책거리, 거기에 조그만 이제 부스 하나를 이제 6팀이서 나누어서 운영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책장 반 정도의 아주 그쵸. 조그만 공간을 운영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뭔가 대리만족이랄까, 뭔가 예행 연습이랄까, 언젠가 책방을 맞아요. 해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조그만 부스에 책 뭐 한 10종 뭐 이 정도를 들여놓고 파는 이런 거를 해보게 되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말한 대로 예행 연습이 됐고, 그때부터 약간 뭐라 그러죠? 거래를 텄다. 그렇죠. 작가님들이랑 이제 작가님들이랑 뭔가 같은 제작자가 아니라 책방대 제작자의 관계로서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입고를 하던 작가님들이랑 뭔가 관계가 생기고, 입고하는 법이나 노하우 같은 것도 좀 생기고 막 이랬으니까 도움이 진짜 많이 됐죠. 좀 어디 다니면 입장 자체가 달라지니까 이제 이런 거 드리면 어떨까, 이런 거 우리가 팔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에바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전 모르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때만 해도 자 이제 예행 연수를 마쳤으니 내년엔 뭐 책방 열어야지, 자 뭐 부동산을 가보자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쵸. 그거 끝나면 끝나는 건 줄 알았으니까. 그렇죠. 그냥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책방 그 거기 보고 있었고 그냥 그랬는데, 매우 자연스럽게 그냥 이 업계랄까, 업계에서 이제 책방 직위님들, 책방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위치가 옮겨져 있었고. 그렇죠. 그냥 하루짜리였는데도. 예, 일주일에 하루 하는 사람들인데 하루살이들인데 그렇게 됐었고, 또 그게 꽤 재밌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맞아요. 그랬다가 그게 아마 건물에 처음 건물 방이 났다고 한 게 2018년 4월? 4월? 5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건물에 스페인어 스튜디오가 있어요. 이지가을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아페페 스페인어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 가을쌤이 뭐 예전에 요리 모임 뭐 이런 것도 하고 재밌는 걸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이 건물에 이제 드나들게 됐죠. 그렇죠. 이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날 무슨 일이었는지 아무튼 통화를 했나 그랬는데, 아니 나 문자를 보내주셨나? 뭐 그래서 여기에 5층에 자리가 났대. 그래서 빨리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볼까? 이러고 봤는데 조건이 괜찮았던 거지. 왜냐하면 여기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이잖아요. 어쨌거나 그래도 역세권. 역세권이긴 한데 이제 역에서 여기 오는 거리랑 그 1층에서 5층 올라오는 길이랑 비슷할 수 있어. 맞아. 이쪽이 더 힘들지. 건물 들어와서 더 힘들지. 아무튼 그래서 건물에 이제 자리가 났다 그래서 봤는데, 공간이 크지는 않았지만 시작하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그리고 가격이 일단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랑 맞았고. 그전에 우리가 워낙 좁은 서가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만한 방을 채우는 것도 그때는 상당히 일을 키우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때 에바가 아, 그 가을님 그 있는 건물에 그 자리가 낮다고 해서 뭐 책방 하는 거 어떠겠냐고 하던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뭐 또는 그 다음 날인가는 이제 그 아마 자기가 가서 건물 보고 왔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저는 사진을 봐도 어쨌든 그 공간이라든지 이런 이미지 시각적인 거에 되게 약해서 그걸 봐도 감도 안 오고 얼마나 작다는 건지 얼마나 큰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냥 에바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언젠가 할 거 해버리자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보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계약을 했죠 아마. 네. 계약을 하고 그때 바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준비 기간이 그래도 한 두 달 정도 걸렸을 거예요. 두 달이나 걸렸어요? 그치, 우리가 아마 5월 달에 이제 짐 가져서 놔 놓고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인테리어 하고 뭐 하고 하면서 결국 오픈은 7월 말에 했으니까. 맞아요. 7월 말에 했죠. 그래서 2018년 7월 28일에 그때 문을 열었죠. 그리고 그때는 601호 해서 601호였고 지금 책방의 반절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며칠 전에 사진을 보다가 옛날 사진을 본 거예요. 근데 601호 되게 작잖아요. 근데 거기가 비어 있는 거야. 책방이 책장이 막 되게 여유로운 거야. 지금은 그 두 배에 있는데도 책장이 미어 터질 거거든요. 책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옛날 사진을 보면서 아 책을 저만큼 갖다 놓고 우리가 책방이라고 뭘 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또 에바 자리도 창가에 그냥 딱 손님 그 문을 등지고 있는 위치였잖아요. 맞아, 맞아. 손님 오면은 야, 서 오세요 하고 계속 등지고 있고 공간이 좁으니까 눈 안 마주치려고 등지고 있었죠 계속. 이 건물이 되게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없고 5층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또 그 질문도 많이 하세요. 이런 데 있는데 사람들이 오냐. 특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애들이 가게를 열었다는데 책방이라는데 이게 5층이라고 그러니까 손님이 오냐.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간판도 없잖아요. 그 얘기도 진짜 많이 듣는데 어때요? 5층이라는 거 들었을 때 고민은 안 했어요? 저는 5층인 건 고민 안 했던 것 같아요. 왜요? 작은 것도 보면 안 했던 것 같고.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되게 큰 서점을 할 것도 아니고, 또는 뭐 모든 장르의 책을 다 파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동네 서점 이게 아니라 컨셉트가 확실한 곳이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을지로에는 또 이제 그런 건물,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알 사람은 알아서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는 딱 그런 것보다 그냥 어차피 하게 될 거 또는 어차피 책방이라는 게 장사가 그렇게 잘 안 되고 망할지도 모르고 망하기 쉽고 하는데 어차피 망하더라도 빨리 해보고 빨리 망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빨리 해보자. 누가 스페인 책방이라고 하는 걸 혹시나 해버리기 전에 맞아, 맞아. 먼저 이런 걸 해버리기 전에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 혼자 그 생각 누가, 많이 했지. 누가 아이템 가져갈까 봐 우리 거. 아, 스페인 책방이라는 걸 누가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빨리 하자고 해버리자고. 맞아 그냥. 맞아. 그 얘기도 진짜 많이 했죠. 아 간판을 제가 2년째 고민 중이에요. 나도 고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물어보기도 하시고. 이게 저희 1층에 편의점이 있는데 그 앞에서 너무 많이 헤매시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시유까지 오신 다음에 못 찾아오시는데 그 건물인데 그러니까 너무 없게 생긴 거지. 책방이. 입구에서 보면 진짜 없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희가 입구에 이제 조만하게 뭘 붙여놓긴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간판을 달아볼까 하고 이제 물어는 봤어요. 이 건물 관리하시는 분한테 간판을 달아도 되냐 그랬더니 저기 어디 간판 있는데 그 위에다가 너무 크지 않게 달아라 라고 허가는 받았는데 이게 위치도 좀 애매하고 달기가 아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돈도 없고 사실 그래서 못 달고 있어요. 간판 달면 딱 좋은 위치에 건물 이름이 딱 붙어있잖아요. 기나 빌딩 그게 너무 딱 거기에다 달지 말라 그랬어. 거기 말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거기가 딱 좋은데.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 달 순 없으니까 달게 되면 아마 CU 그 위에 모서리에 달게 될 것 같은데 잘 보일지도 모르겠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돈이 없어요. 저는 이제 해결감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해결이 되면 또 바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책방 열었을 때 한동안 어쨌든 막 우리 인스타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못 찾아오고 하니까 당연히 못 찾아오죠. 그러니까 책방 같은 거 없게 생긴 건물에 안 그래도 안에는 시커멓고 어둡고 그리고 이제 문은 항상 닫혀 있고 1층 유리문은 저는 초반에 요즘은 이제 자연스럽게 열려 있는데 초반엔 제가 건물 일부러 다니면서 맨날 1층 유리문 열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려 있어야 사람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뭔가 그런 걸림돌 없이 좀 더 이렇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안에 어둡고 간판도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1층에도 그렇고 중간쯤에도 이 건물에 있는 거 맞다라는 어떤 표시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예바가 이제 그 인쇄를 해서 하기까지 잔소리를 아마 한 두 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나? 아직 안 했어? 인사해가지고 좀 해가지고 뽑아서 뭐 그냥 코팅해서 그것만 붙여놓자. 나중에 뭐 간판 따로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불안해하지 않게 여기 있는 거 맞습니다라고 붙여놓자. 한 두 주 정도에 막 민기적거린 다음에 겨우 만들어서 붙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오신 분들이 보신 그 1층에 있는 그거 종이 양쪽에 붙어 있는 거. 저는 그걸 해놓고 나면 이제 아 해결됐어. 그럼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 불만이 없어요. 이제 더 좋은 간판으로 바꾸고 나쪽을 하는 건 에바가 하는 일이고 저는 간판이 없는 상황이 문제였는데 간판이 지금은 없지는 않은 상황이 됐으니까 괜찮아요. 그 우리는 괜찮은데 오시는 분들이 가끔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계속 고민은 되더라고요. 이걸 달까 말까. 근데 나중에 또 이사를 가면 뛰어가야 되고 막 생각하니까는 좀 그런 거예요. 뭐 이사를 가게 될지 이사,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사를 갈지 그 자리 망할지 뭐 어떻게 할지 뭐 알 수 없는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생각하는 타입은 아닌데 저는 그냥 지금 있으니까 됐다. 지금보다 더 잘 보이는 게 꼭 있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정도 의견이에요. 원래 처음에 저는 그거 하고 싶었어요. 그 우리가 5층이니까 그 창가에 바깥쪽에 스페인 국기 같은 걸 끼워놓고 싶었거든요. 그 을지로 삼강인가 을지로 쪽에 가면 카페 중에 그 뭐야 비엔나 커피? 비엔나 커피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부르지? 뭐가? 그 투피스 있잖아요. 그 투피스에 보면 바깥에 깃발이 꽂혀 있어요. 몇 개가 이렇게 쪼르르 꽂혀 있어. 그게 멀리서 잘 보이거든. 그래서 나는 그걸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또 하려면은 작업하시는 분 불러야 되고 그쵸, 일이 또 건물 커져가지고. 바깥이니까 또 5층이고. 그렇죠. 건물 또 주인한테 또 허락도 받아야 되고 뭐 이게 일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못 하고 있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다 게을러서 못 하는 거예요. 또 이쯤은 또 우리 그 건물이 5층이라서 또 이제 바깥에서 그렇게 잘 보이는 위치도 아니고. 그렇긴 하죠. 멀리서 보면 보일 수 있어가지고 그거는 또 예쁠 것 같긴 해서 하고 싶었는데 민기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판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지만 손님이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솔직히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601호가 있을 때보다는 정말 엄청 커진 거죠. 그때보다는 매출도 그렇고. 그렇죠. 그때 처음에 연 책방은 아마 다들 그렇겠지만 처음에는 손님이 없는 날이 더 많았어요. 없거나 뭐 한 명. 근데 지금은 손님이 없는 날은 거의 없으니까 몇 달에 한 번? 거의 없으니까 지금은 많이 컸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앞으로 한참 커야 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도 모두 여러분 덕분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테마도 분명하고 뭐 위치도 조금 이상한 데 있다 보니 손님이 많이 오시는지도 궁금해하시고 또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보기에는 어때요? 뭐 스페인에 일단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스페인에 여행을 갔거나 여행을 가고 싶은 분들 또는 스페인에서 일하다가 왔거나 뭐 살다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스페인 관련한 전공자들 대학생들 그렇죠. 주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데 다니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20, 30대가 보통이니까 그렇죠. 확실히 특색이 있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다른 책방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물론 공통된 그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죠. 책방을 좋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런 것과 달리 스페인이나 뭐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뭔가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 맞아요. 이렇게 와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다른 책방과 이제 겹치지 않는 손님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입고 기준이나 이제 큐레이션 할 때 어떤 기준이 있냐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스페인 책들만 있어요? 라고 그쵸.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정에도 써놨잖아요. 이제 입고 문의는 스페인과 중남미 관련 책만 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입고 문의는 저희가 테마가 워낙에 분명하고 공간이 예전보다는 커졌지만 그렇게 막 광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책을 모든 책을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테마에 맞고 또 우리가 잘 소개할 수 있는 거 그런 책을 주로 드려야겠다 해서 입고 문의는 이제 거의 안 받고 있고요. 큐레이션 기준이 너무 분명하죠. 첫 번째 스페인 관련 책, 두 번째 중남미 관련 책, 그 다음은 사실 저희 취향. 에바의 취향, 에바의 관심사. 그렇죠. 초반에는 취향이었고 요즘에는 이제 요즘의 관심사에 대한 책들이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책이 그러니까 스페인이랑 중남미 관련 책으로만 여기를 다 채울 수 있으면 사실 그렇게 하면 제일 좋죠. 색깔도 분명하고. 근데 그런 책들이 사실 1년 내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좀 수도 한정적이고 좀 비슷비슷한 책도 많고 뭐 그렇다고 스페인 교재만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교재는 많이 안 들었죠. 교재는 저희는 거의 없거든요. 가이드북도 거의 없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책 뭐 어딜 가나 매대에 중앙에 깔려있는 책 뭐 이런 거는 저희 많지가 않은 것 같고 스페인 관련 책이어도 읽어보고 내가 좋았던 책 뭐 이런 거를 옛날 책이지만 갖다 놓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있고 이제 취향대로 고르는 책은 정말 너무 제 취향대로 고르는 거여서 뭔가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약간 애매할 것 같고요. 그래도 기준이 있다면 워낙에 제가 에세이를 좋아해서 이제 시나 소설 쪽보다는 에세이류가 좀 아주 많은 편입니다. 스페인이나 중남미를 좋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아닌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요새는 좀 많이 채워놓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요새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행 가기 전에 여행책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진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행책 판매가 너무 저조하고 그렇다 보니 뭐 그쪽 책을 계속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원서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그냥 그런 루트가 딱히 없어가지고 못하고 그렇죠. 있다가, 작년에, 작년부터 이제 에바가 스페인으로 출장을 다녀오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제 스페인 책방이라고 이름을 걸어 놓으니까 원서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책방 열기 전부터, 책방을 열면 원서를 드려야겠다 생각도 했죠. 왜냐면 저도 스페인어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마드리드로 출장인지 여행인지 모를 거를 한번 갔다 왔죠. 이게 우리나라 국제 도서전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 스페인도 1년에 한 번씩 책 축제를 해요. 그래서 작년 6월에 마드리드에서 있었던 페리아 델 리브로 축제를 다녀왔고요. 그게 사실 뭐 한국에서도 알아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알아볼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실물을 보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에 어떤 출판사들이 있는지, 그 출판사들이 어떤 책을 만드는지, 그리고 또 그 책들이 이제 뭐 형태, 만듦새가 어떤지, 어디가 책을 잘 만드는지, 뭐 이런 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6월에 가서 그 책 축제도 며칠 동안 계속 가고, 서점도 되게 많이 다니고 이러면서 책을 좀 많이 봤어요. 그 이후로 이제 책 보는 눈이 좀 생겼다 그래야 되나? 스페인 책을 보는 눈이 좀 생겼죠. 스페인 그러면 이제 아는 출판사도 좀 생기는 거고 뭐 여기서 어떤 식으로 책을 만드는구나 뭐 어떤 책들이 맞아요. 있구나 어떤 책이 예쁘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이제 뭐 그때도 매일 좀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맞아. 거래하는 방식도 어떻게 사야 어떻게 들여와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하더니 작년 아마 말 정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 주문하고 좀 빨리 안 와가지고 좀 애태우지 않았어요? 그때 주문했는데 빨리 온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는 되게 빨리 들어왔어요. 근데 세관 통과하는 거? 그쵸. 걔네가 그거를 뭐 영어로 써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뭐 서류를 잘 안 써서 보내서 그걸 한 달 있다 받았나? 뭐 이래서 좀 오래 걸렸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스페인 책방답게 스페인에서 온 원서도 있고 에바가 직접 스페인에 갔다 올 때는 또 가방에 한가득 뭐 중고책이나 그쵸. 또 이제 뭐 스페인에 있는 진짜 스페인에 있는 책방들에서 가져온 굿즈나 그런 것들도 이제 판매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거의 판매가 많이 돼서 지금 많이 없죠. 그렇죠.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올해 에코백 이런 것도 많이 빠져 있고 올해 한 5월 정도에 한번 리필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올해 5월에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바르셀로나를 가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고요. 그래도 작년에 마드리드도 갔다 오고 12월에 발렌시아를 갔다 왔잖아요. 그게 아주 신의 한 수였어. 12월에 안 갔으면 진짜 언제 갈지 모르는데. 아, 참 그렇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 물어보시는 거. 저희가 책방에서 모임도 많이 하잖아요. 그 모임에 대한 질문도 항상 해주시더라고요. 그쵸, 어떤 모임이 있나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쉬고 있긴 한데 저희 제일 오래 했던 모임은 이제 다미안이 진행했던 마감을 정해놓고 서로 쪼면서 글 쓰는 거. 그쵸. 그건 이제 마감일을 정해놓고 이제 다미안이 그분 참여자분들을 쪼으면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편씩 글을 제출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책방에 모여서 그 글을 같이 읽고 칭찬을 해주는 모임이었어요. 네. 서로서로의 이제 글쓰기를 응원해주는 거죠. 꾸준한 글쓰기를 응원해주는 모임이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일상이나 이런 걸 글로 남기는 경우에는 약간 이제 서로 이제 힐링하는 일상 공유하고 힐링하는 모임이 맞아. 되기도 해가지고 그런 면에서도 좋았고 맞아. 그래서 지금 15기수를 진행했고 16기를 모집했다가 그냥 멈췄죠. 그래서 지금 아직 재개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서 저도 그 모임 통해서 책 세 권을 만들었고 그쵸. 다른 분들도 거기서 책 이제 거기서 쓴 원고로 나온 책들이 몇 권 돼요. 저희 책방에 있는 것만도 좀 되니까. 그렇죠. 그게 참 사람이 생각보다 의지가 강하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마감이라는 게 없으면 그냥 계속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쓰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내가 마감이 없으면 안 쓰는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케이스에서 영감을 그쵸. 얻어서 만든 모임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제일 오래된 것 같이 그 글쓰기 모임처럼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드로잉. 그 우리 써니 작가님이 진행하시는 드로잉이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 발그림이라는 클래스인데 걔는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냐면 우리가 드로잉을 어릴 때 학교에서 너무 어렵게 배우기도 하고 막 너는 이걸 잘 그렸니 못 그렸니 막 점수를 매기고 그쵸.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림을 너무 다들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거를 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발그림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 책방 열기 전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지금 16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일단 너무 좋으시고 칭찬왕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아 칭찬왕이라고 그때 수업에서 시작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리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엄청 그 과정에서 대화를 서로 나누고 이런 과정에서도 되게 많이 마음이 치유가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아마 이 클래스의 좀 힘인 것 같아요. 선생님의 네. 힘.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최근에 인기 많았던 거는 스페인어 아무래도 스페인어에 대한 이제 문의가 계속 있었는데 이제 계속 못 하다가 제가 이제 앞에 가을 쌤을 계속 쫄라가지고 우리 책방에서도 좀 합시다 그래서 같이 수업을 몇 번 했는데 다 막 마감도 되고 이렇게 반응도 좋았는데 이제 코로나가 빵 이래서 지금 조금 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가방 만들기도 그것도 할 때마다 좋죠. 반응이 그쵸. 되게 좋았어요. 많이 모였죠. 우리 아이패드 드로잉도 있었고. 그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스페인 덕후들 모여가지고 했던. 그쵸. 그러니까 딱 그 워크샵 뭐 배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교 모임이랄까? 그렇죠. 그런 그래서 거를 했었죠. 이름을 부에나 비슷한 소셜 클럽 이렇게 지어가지고 소셜 클럽. 클럽. 부에나 비슷한 소셜 클럽. 예, 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뭐 좀 사소한 걸로 주제를 정해서 스페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놀자, 얘기하고 뭐 친구 사귀자. 뭐 이런 왜냐면 거였죠. 이제 저도 스페인을 워낙 좋아해서 우리가 왜 아이돌 덕질을 할 때도 최애 얘기를 하루 종일 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친구들은 근데, 그렇지. 친구들 생각 그렇지 않죠. 네 최애 너나 이쁘지. 그렇지. 네 새끼 니나 이쁘지.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들어주고 이제 맨날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스페인 얘기도 내가 여행 갔다 온 게 너무 좋았어. 이 얘기를 처음에 하면 친구도 아 그렇구나 나도 가보고 싶다 하지만 안 갔다 온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 나 마음껏 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만든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공통 테마는 뭐 스페인 관련된 거다. 그렇죠. 스페인에서 뭐 이번 달에 있는 어떤 축제라든지. 그 중에서도 이제 매달 그죠 주제가 바뀌는 거죠. 뭐 어느 달은 까미노가 됐다가. 스페인 음악. 음악이 됐다가. 대중음악 가지고 한 적이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서 이제 모여가지고 실컷 스페인 얘기를 하는 거죠. 산티아고 순례길 모임 했을 때가 사람들이 잘 모였던 것 같고. 많이 신청을 하셨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까미노 관련한 영화를 본 적도 있었고, 그렇죠. 조그만 데 있을 때, 막 다 구겨져 앉아가지고 거기서 봤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 자랑하기 이런 거 해가지고 사진 자랑할 때는 막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진을 다 볼 수 있어가지고 자기가 안 가본 길들에 대해서도 볼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죠. 맞아. 그리고 사실 또 우리는 그냥 우리가 놀고 싶어서 모임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노는 걸 노는 거 그렇게 막 파티형 인간은 아닌데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서 떠들고 노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해마다 이제 책방 오픈 행사 아니 오픈 행사 책방 기념일 기념일을 좀 나름대로 화려하게 챙기고 있죠. 지금 올해도 챙겼고 작년에도 챙겼고 맞아 올해도 다행히 그래도 이 코로나 그 단계가 조금 완화됐달까 좀 분위기가 괜찮을 때 그쵸. 사람들 이제 확진자 많이 안 나오고 마침 그래가지고 다시 좀 뭐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일 때 딱 행사를 하고 그쵸. 좀 이따가 또 안 좋아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랬는데 어쨌든 저희는 2주년 행사를 할 수는 있었죠 올해는 그렇죠 막 기념일인데 못한 책방들도 있고 그럼요.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올해는 진짜 아무것도 하기가 좀 조심스럽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했는데. 기념일 행사할 때마다 일단 제일 이제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하몽 무제한 파티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어디야 지금 상수로 이사를 오셨는데 하모네꼬라는 이제 하몽을 직접 카빙해주는 그 카버님이 계시는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카버님이 직접 다리를 들고 오셔가지고 눈앞에서 바로 카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3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먹을 그쵸. 수 있는 방금 썬 하몽을 먹을 수 있는 그쵸. 자리 그게 여러분 마감이 빨리 하몽이, 돼가지고 마감도 빨리 되지만 하몽이 비싼 하몽은 당연히 맛있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하몽은 지금 바로 썬 하몽이다. 이게 아마 무제한 파티 와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쵸. 올리브 수입하시는 분 와가지고 막 맞아요. 제품 막 비싼 올리브 가져오셔서 올리브유. 그래서 그거랑도 같이 먹고 이래서 그러니까 파티를 열면 어쨌든 스페인에 관심이 있거나 뭐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뭔가 뭐라고 해? 사교의 장 그렇죠. 네트워킹이 되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몽 파티는 마지막에 하는 행사고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기념일 때 그래서 작년에는 플라멩코 정말 그냥 손 동작 뭐 이런 거 배우는 정도였지만 같이 플라멩코 하는 것도 봤었고 그리고 올해 작년에 또 뭐였죠? 작년에 북토크 했었고 그 작년에는 그 걸어서 환장 속으로 쓰신 광민지 작가님 모셔서 북토크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스페인 가정식 레시피 그거 그리고 쓰신 박수정 작가님 얘기 듣는 시간도 있었고 세계 테마 기행으로 다시 본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스스 천예솔 선생님 모셔다가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푸마래. 푸마. 푸마 한 마리가 왔다 갔죠. 페루 뮤지션인 앙헬 푸마 씨가 와서 이제 그 차랑고랑 전통 악기들 연주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악기가 계속 나오는 가방을 보여줬죠. 음악 반주를 틀어놓고 악기를 연주하다가 내려놓고 가방에서 다른 악기를 꺼내고 다른 악기를 꺼내는데 가방에서 계속 나와요. 그런 행사를 했었죠. 아마 그쵸, 우리가 그 음원은 저희 지금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앙헬 뽀마님의 네. 음악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은 있어요. 열심히 하진 않지만 그래서 팔로워가 아마 한 5명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중에 둘은 나 아닐까 싶네요. 저희가 이렇게 모임을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모임을 하는 게 재미있어서 이기도 하지만 이제 모임을 해야 사실 책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모임 때문에 책방이 있는지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모임을 하러 왔다가 책을 사가기도 하고 거기서 또 이제 만나서 사람들이 또 같이 뭔가 작업을 한다거나 그렇죠. 뭔가 일을 꾸미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도 그런 데서 만난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아, 이분이랑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또는 그쵸, 이분이랑 그쵸. 저분이랑 이렇게 연결해드리면 재밌는 게 나오겠다 그쵸. 이런 역할을 하게 될 때도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게 저희가 책방 열기 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책방이 요새는 책만 파는 공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책만 파는 공간이어도 괜찮은데 현재는 저희 책방은 책만 팔면 안 되는 공간이죠. 아 그렇죠. 책만 팔면 이제 큰일 나죠. 내년에 방 빼야 되는 그런 책방인데 물론 뭐 책만 팔아서 먹고 사는 책방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맞아요. 거의 없을 것 같고 에이. 근데 사실 그런 수준이 된다고 해도 나는 모임을 하고 싶을 것 같아. 이 모임이 재밌기도 하고 거기에서 오는 뭔가 감동 같은 것도 좀 있어. 사실은 저희가 둘 다 사교적인 타입들이 아니어서 그쵸. 우리는 사람 대하는 거 이런 것도 안 좋아해라고 둘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맞아.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분위기, 좋은 모임,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곤했던 거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둘 다 아닌 거죠, 사실은. 맞아.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책방을 열기 전에 이제 책방들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책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아마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책방을 진짜 많이 다녔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이 모임도 참여해보고 저 모임도 참여해보고 근데 책방에서 만난 사람들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책방을 하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그러니까 그 책방을 다닐 때 저도 좀 많이 뭐랄까 위로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있었고 그래서 우리 공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책만으로 먹고 사는 수준이 돼도 나는 모임을 하고 싶다.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뭔가 모임이 많고 좀 이 책방이 되게 재밌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이제 사람들도 오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계속 주고 싶어서 계속 뭔가 새로운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너무 재밌고. 앞으로도 어떤 모임을 하면 좋을까, 재밌을까 이런 거 궁리하고 만들어내겠지만 또 뭐 아이디어가 있거나 이런 그쵸, 모임이 그쵸.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제안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질문들은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죠? 거의 공통적으로 항상 하시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마무리할 때 이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면 스페인 책방은 앞으로 어떤 책방으로 기억이 되고 싶냐? 사람들한테 어떤 책방으로 기억에 남고 싶냐 이런 질문도 어떤 많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 되고 싶냐 그쵸? 이런 류의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미안 어때요? 이 책방 자체가 에바의 뇌구조를 물리화 시켜놨달까 그러니까 에바의 머릿속에 스페인이 이만큼 들어있음 이게 보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걸 가까이 하면서 살고 또는 계속 더 좋아하는 걸 발견하고 새롭게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모임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라고 하면서 막 글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이런 걸 하고 하는 게 책방에 오시는 분들이 난 스페인에 관심이 있어서 또는 그냥 다른 책에 관심이 있어서 와봤는데 와서 이런 책을 만나니까 이런 모임을 해보니까 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네 라든지 그렇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에바는 어때요? 저는 제가 막 그렇게 웃기거나 재밌는 사람은 아닌데 재밌는 걸 좋아하거든요. 뭔가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이런 거를 좀 따라다니면서 사는 사람이어서 우리 책방도 재밌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오고 싶은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미안이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데 여기가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걸 모아놓은 공간이잖아요. 저의 덕질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좋아하는 것을 모아놓은 공간인데 이걸 보고 누군가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하네? 나는 뭘 좋아하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제가 다른 이제 책방들 모임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거. 그러니까 이 책방에 오는 일이 사실 일상이랑 많이 떨어진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일상에서 조금만 방향을 틀면 올 수 있는 공간인데 그 조금 다른 거에서 나는 감동을 되게 크게 느꼈었거든요. 책방들 다니면서. 그런 거를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이 책방에서는 뭔가 약간 안전하다.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다.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을까요? 네. 아, 오늘 첫 시간인데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뭐 저희 책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궁금할 만한 것들에 저희가 답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잘 드렸어요. 여기 자를 거죠? 이거 넣을 건데? 안 돼. 그래서 앞으로 다미안 팟캐스트 하면서 뭐 하고 싶어요? 편집하고 싶어요. 팟캐스트 편집이요? 음성 덕후. 약간 다미안은 이 교정 일도 그렇고 이런 음성 사운드 편집하는 것도 그렇고 좀 성격이랑 잘 맞는 것 같아. 약간 평소에 되게 허술한 사람인데 이런 쪽에서 집요한 면이 있어. 막 틀린 거 찾아내고 고쳐내고 막 즐거워해. 막 밤새도록 편집하고 막 행복해. 뭐 일단 저는 스페인 책방 팟캐스트니까 직접 발로 찾아가지 않아도 또는 멀어서 직접 찾아가기 힘들어도 뭔가 일주일에 한 번씩 책방 소식지랄까 그런 게 배달돼 온다는 느낌 그런 걸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책방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는 뭐 그런 걸 알릴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책방에 오시는 작가님들을 소개하는 것도 할 수 있겠고 또는 결국은 스페인 책방은 에바라는 사람의 표현된 공간이니까 저의 에고? 그렇죠. 에바 에고? 에바 에고. 그러니까 에바가 뭐 요즘 읽은 책, 요즘 들은 음악, 보통 다 스페인어로 된 음악을 책방에서 듣고 하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좋겠고, 우리 책방 작년에도 우리 이사했을 때 이사했다고 신나가지고 파티할 때도 이내님 와서 공연하셨고, 너무 좋았죠. 뭐 이번에 앙헬 공연한 것도 그렇고 그런 거를 했을 때 에바가 되게 좋아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음악 공연도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맞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올해 책방에서 책방 라이브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네.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하면 전 또 신나가지고 녹음을 하고 그쵸. 녹음하고 나면 또 신나서 또 이제 믹스를 해서 이제 그런 것도 공유하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 팟캐스트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일단 지금 뭐 무작정 시작을 했는데 아마도 저희 희망사항은 일주일에 한 번씩 녹음을 해서 올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뭐 아무 말을 할 수도 있고 책방에서 벌어지는 일들, 뭐 책방 사는 얘기, 뭐 그때그때 있는 행사나 소개할 만한 것들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책방이니까 당연히 책 얘기도 하겠고, 그건 스페인 관련 책일 수도 있고 뭐 아닌 책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게스트들, 게스트분들도 저희가 종종 모셔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머리로 몇 분 미리 제 마음으로 혼자 섭외를 해놨는데 저희가 섭외 요청 드리면 거절하지 마시고 나와주세요. 그래서 뭐 스페인 관련 책을 내신 분들일 수도 있고 뭐 아닌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을지로 근처에 저희가 자주 가는 가게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소개하는 거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는 김에. 저희 뭐 듣는 구독하는 보람이 있게 해드릴게요. 뭐랄까?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너무 장담하는 거 좀 부담스럽다. 그렇죠. 저희가 사실 둘 다 약간 뭐 막 꿀잼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최대한 그래도 재밌게 그리고 들을만하게 만들어 볼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심심할 때 한 번씩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무리할까요? 네. 스페인 책방 라디오 5층인데 603호? 3호래?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하스탈로에고. 하스탈로에고. 안녕.